월간 자영업자 1월호. 네. 항상 이런 식이죠. 네. 아니 뭔가 되게 이번에 저번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또 왔습니다 이런 얘기 갖고 이번에는 뭘로 하지 하고 한참 생각하다 갑자기 멈췄어. 했던 멘트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저희 네. 처음 맞는 1월호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녹음을 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개편하고서 1월호라고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에요. 우리가 월간 자영업자라고 바꾼 지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여러분 기념비적인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신년호 최초 신년호. 그렇다네요.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의미를. 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저희는 네. 지금 12월이지만 네. 엄청 추워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낸 건지 일단은 스타워즈를 봤으니까 소개의 목적은 그렇구나.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12월이네요. 아 저는 그저께 핀을 빼고 팔에 있는 제가 그 네. 지난 5월인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빠졌었는데 네.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팔에 핀 고정한 거를 12월 초 12월 초가 아니지. 아무튼 중순 지금 기점으로 그저께 빼고 네.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순정으로. 저기 순정으로 왜? 아 왜? 선생님 도군이 너무 저 환심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선생님 지금 미래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인조 차별적인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 마크 아니 누구야 윌 스미스가 혼내요. 생각도 못했는데 윌 스미스. 아이로 아무튼 그래요. 1월에 기대작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스피디하게 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겹치는 게 또 은근 없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죠. 기대작이. 기대작이 또 없어요. 전 별로. 그러니까요. 네. 기대작이 없으셨고. 지옥의 몽시록 재개봉하는 거 말고는. 그거 재개봉해요? 재개봉이. 요즘 왜 이러죠? 리덕스로? 리덕스는 모르겠네. 아 그래요? 그거 확인 안 해봤어요. 리덕스가 리덕스겠죠.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리덕스겠죠. 어쨌든 준 씨 먼저. 네. 저는 이제 도군이랑 같이 뽑은 게 네. 이제 코코. 코코. 네. 코코는 뭐 그냥 이게 픽사니까 이제 디즈니랑 사실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 프랜차이즈라는 거 그러니까 뭐 토이스토리나 이런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신작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맞아 맞아. 감독이 몬스터 주식회사 감독이라는 것 정도? 네. 리 웅크리치 네. 감독인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제 픽사 최애작은 몬스터 주식회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가 또 있고 이게 죽음의 세계를 다뤘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라틴계 소년 음악 뮤지션을 꿈꾸는 라틴계 소년이 이제 어떤 기타를 얻게 되면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면서 벌어지는 모험인데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멕시코 쪽에서는 아마 그 이 죽음과 관련된 어떤 축제나 그런 네. 특유의 어떤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랑 연관된 색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알록달록 예쁘고 그래서 요즘 약간 디즈니 픽사가 이런 쪽에 좀 계속 이런 캐릭터들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아나도 그랬고 네, 이런 라틴계라거나 그 하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뽑은 게 고스트 스토리라는 작품인데 네. 이거는 이제 피터와 드래곤을 아마 작년에 연출했던 데이비드 로얼이라는 감독의 작품인데 네. 이게 루니 마라랑 루니 마라가 나와요? 루니 마라가 나오고 안타깝게도 이제 케이시 애플렉이 나와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안타깝게도 케이시 애플렉이 네, 불었네요. 근데 뭐 비중이 크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김혜리 기자님이 되게 호평을 남기셔가지고 이 네. 영화의 존재를 그때 알았는데 네네. 그냥 뭐 정말 유령이 나오는 판타지? 판타지 드라마? 같은 영화인 것 같은데 그냥 이 포스터가 되게 잔잔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전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공포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소재가 요즘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이런 소재로 영화를 한다는 게 조금 이제 거꾸로 신선한 게 다가오고 그렇죠. 사랑과 영혼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뽑은 게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아워가 한국어로 저거 하면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가장 네. 어두운 시간인데. 네. 근데 왜 다키스트 아워라고 딱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귀찮은 거지. 약간 좀 궁금했는데. 번역 이상하게 하면 또 욕먹고 하니까 그냥 귀찮은 거야. 그러게요. It comes and night 있었잖아요. 아, 맞아. 아니, 근데 번역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거는 작품 내 번역인데. 참 그렇습니다. 네. 됩니다. 아무튼 이게 조 라이트 감독 그 네. 오만과 편견과 그 어톤먼트로 유명한 조 라이트 감독의 네. 신작인데 이게 덩케르크 작전 직전에 그 윈스턴 처칠의 시점으로 본 약간 정치 드라마 처칠이 게리 올드만 네, 네. 처칠이 게리 올드만이어서 뭐 일단 어제 그래서 예고편을 이렇게 봤는데 오 더스틴 오프 아니 게리 올드만이 안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게리 올드만이 안 보여. 게리 올 내가 아는 게리 올드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게리 올드만이 누구 막 이랬는데 목소리 연기. 네. 너무 너무 감쪽 같지 않나요, 진짜? 그리고 진짜. 약간 스필버그의 링컨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샷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고편에서 네네. 뭐 이렇게 창 겉 큰 창으로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데 거기에 서 뒷짐지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랑 그 놀란 덩케르크랑 같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덩케르크를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새 작품을. 네. 저는 코코를 뽑았고요. 네. 그리고 같이. 공동정범이라고 그 두개문이라는 이제 용산참사 아. 이명박 시대에 조금 정말 참사죠. 그 재개발을 미는 과정에서 이제 불이 나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신 그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문이란 다큐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의 후속작 성격으로 해가지고 종로의 기적을 만든 이혁상 감독님이 이제 공동감독으로 해가지고 용산참사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개의 문 연출하셨던 분과 네. 종로의 기적을 만든 이혁상 네. 감독님이 공동감독을 하신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그 두개의 문 같은 경우도 그 전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거든요. 어떤 그런 참사를 당한 어떤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두개의 문이 있었는데 어디에 문을 열었냐에 따라서 뭐 다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용산 참사 이후에 좀 삶이 어떻게 되었고 뭐 재판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즘 시기에 보기에 좋지 않을까. 저도 좀 보러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에 또 힘을 실어주고 싶기도 하고 네. 이런 게 또 어떤 의미에서 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두개의 문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리고 다운사이징이라고 전혀 몰랐던 작품인데 네. 이게 맷 데이먼이 나오고 네. 내용이 좀 특이해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인구 과잉으로 이 기술적인 해결책을 낸 게 부피를 0.0364%로 바꿔주고 무게를 2744분의 1 그리고 부의 가치가 120배가 되는 이런 다운사이징 계획을 발표한대요. 이게 맷 데이먼이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뭐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 삶을 다 통째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사이징 계획이었으니까 땅은 좁아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네. 이게 용량을 좁게 쓰면은 그 세계에서는 나의 부가 120배가 되는 거죠. 몸은 작아지고 하니까. 근데 이러는데 이 과정에서 이혼을 당한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야 싶은데 감독이 알렉산더 페인이에요. 네, 아주 네. 아주 훌륭한 감독이시죠. 그러니까요. 사이드웨이 뭐 그 네.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저 둘 다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 페인이 이런 영화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크리스틴 위그. 라고 해서 이제 그 최근에 되게 다양한 영화에서 좋은 그 연기 보여주고 계신 크리스틴 위그라는 배우도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 준 씨가 좋아하는 닐 또 나와요. 닐? 아, 닐 패트릭 해리스. 네네네. 아,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이게 그냥 신혼만 보면은 되게 스파이크 존슨 감독이나 약간 우리 아이가 0.4cm로 줄었어요. 아, 맞아. 그거 완전 옛날에. 그러니까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정말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 항상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었어요. 이 감독은.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좀 아마 아트나이나 이런 작은 극장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도군이랑 준 씨랑 다 겹치는 영화들이라 다키스터도 그렇고 공동정범도 그렇고 네. 다운사이징도 그렇고 사실 1월에 기대작이 많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이 네. 뭐 몇 개 나오긴 하는데 1월이 보통 이제 아카데미 시즌 맞아요. 뭐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뭐 이것도 그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도 작년에 작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너의 이름은 이런 거랑 뭐 이것저것 뭐 하이큐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개봉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들이 좀 1월달에 개봉을 1, 2월에 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동정범 같은 경우도 이혁상 감독이기 때문에 좀 믿는 것도 있고 네네. 그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는 알렉산더 페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아, 맷 데이먼이 나오면 저는 맷 데이먼 좀 좋아해서 맷 데이먼이 나오니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감독을 보니까 알렉산더 페인이야. 그래서 이상한 영화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목록에 체크 한번 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다키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게리 올드만 때문에 보고 싶기도 했지만 덩케르크 작전 얘기를 덩케르크 논란의 덩케르크가 개봉한 지 뭐 몇 개월 안 돼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흐름인지 순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러게. 이제 와서 그 덩케르크 작전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약간 헐리우드 유행 같은 게 또 그렇게 생긴 거 아닐까요? 뭐 이게 잡스 무슨 엄청 하고 막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가 같이 개봉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게리 홀드만의 미친 연기를 그러니까 처칠이라고 해봤자 뭐 막 미친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네. 네, 저는 아직도 게리 홀드만 하면 제오원사 때 게리 홀드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분장하니까 또 최근에 크리스찬 베일이 네. 아시죠? 네. 왜요? 무슨 크리스찬 베일 없어졌어요. 무슨 정치인인가? 뭐더라? 누구로 이제 또 분장을 했는데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또 살을 엄청 찌우고 할리우드의 김명민. 네. 그래서 저럴 거면 왜 크리스찬 베일 캐스팅을 해야 되나? 그냥 저렇게 생긴 배우를 캐스팅을 하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도 진짜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 네. 톰 행크스가 걱정이 됩니다. 몸을 날려서 할리우드를 사수하는 톰 행크스가 흘러보겠어. 연기 때문에 당뇨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월 기대작은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네. 의외로 풍성하네요,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래서 온 1월호는 저희가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월호라고 하는 최초로 발간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은근 짜영업자가 조금 쌓였고 짜영업자에 대한 그 기다리시는 분들과 팬들이 은근 많아요. 그렇게 네. 들었어요, 제가. 네. 아니, 본편보다 짜영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한번 짜영업 약간 네. 준비 안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맞아요. 항상, 마음에 계속 담아두시고 계시죠. 네. 항상 열심히, 그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짜영업자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단순히 새로운 짜영을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네. 짜영업자 네. AS. 네, 저희가 역대 다뤘던 그동안. 짜영업 항목들의 어떤 업데이트 상황과 네. 별로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들으세요 그냥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는 그래서 짜영업자 그 후 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네. 뭐 이렇게 해갖고 각자 영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현재 상황이 어떻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댓글에 어떤 제가 신군 님께서 네. 이게 저희 짜영업자를 계기로 베비메탈에 입덕을 하신 걸로 입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으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혹시 그렇게 밝히진 않으셨지만 저희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그 후에 AS를 하는 걸 듣고 아 맞아 나도 짜영업자를 듣고 요거를 해봤는데 아 재밌었다. 야, 니네가 영업했는데 이게 뭐냐. 맛있었다. 재밌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희 짜영업자에 관련된 이런 간단한 것들 피드백 네.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선정해서 네. 간단한 가벼운 부담 없는 네.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드립니다. 뭐 아니면 갑자기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있겠죠. 저희가 재정 상황이 뭐 급 나빠지지 않는다면 맞아요. 뭐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AS 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는 펜펜 저부터? 네, 왜냐하면 펜펜님이 첫 자영업자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되게 폭발적인 파격적인 희망과 꿈에 부풀어 올라서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뭐였죠? 연어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연어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네. 첫 자영업자로 아, 이거 언제죠? 작년이에요. 연어알을 했습니다. 네. 연어알. 네. 아 지금도 여전히 연어알 좋아하고 네네. 연어알 투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어알 투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연어알 투어? 연어알을 먹기 위한 여정. 아 연어알을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죠. 네, 네, 네. 어디가 목이 좋습니까? 역시 노량진에서. 역시 그때도 먹을 게 없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같이 좀 정모나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해서 전혀 연락이 없 전혀 연락 없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연어알은 구하기 힘든가요 한국에서 연어알은 구하기 힘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전히 연어는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 뭐 연어 껍질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걸 파는 데가 좀 늘었어요 연어 껍질 연어 아, 머리 껍질 연어 껍질 엄청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연어 껍질 맛있어요. 그거 구워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좀 괜찮고. 아, 그걸 따로 파나요? 네. 연어 껍질이랑 부위로? 따로 파는 건 처음 들어요. 연어 꼬리, 연어 껍질. 우와. 연어 껍질은 얼마 안 할까? 5천 원 정도? 한국에 연어 인구가 되게 늘었잖아요. 무한리필 연어. 어, 그러니까. 아, 무한리필 연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유쾌한 연어 막 이런 것처럼. 어, 맞아, 맞아. 네. 그 연어회를 직접 그렇게 배송해주시는 당일 배송 같은 걸로 해주시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샘물 연어. 샘물 연어도 네. 있고 바보 연어라고도 어, 이거 상표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죠. 그래요? 네. 아, 샘물 연어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그래도 질이 꽤 좋다라는 평이 많아서 전 아직 못 먹어봤어요. 트위터에서 좀 많이 유명한 네. 데인 그쵸? 것 같아. 네네네. 네, 저는 바보 연어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 바보 연어. 네. 아무튼 보통 근데 1kg에 한 2-3만 원? 2-3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는 뭐 파티할 수준으로 먹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 구글에 연어, 다른 생선 검색하면 다 생선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연어만 썰려져가지고 나오는 어, 거 아시나요? 회로, 여러분? 회로. 어, 그러니까. 아, 연어만. 굉장히. 아, 맞아. 불쌍한 연어. 연어만 대표 이미지가 음식이야. 어, 그러니까. 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아, 맞아, 맞아. 어, 내가 하는 거는 살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연어는 힘든 걸로. 네. 연어알 매니아 분들. 뭉칩시다. 연어 맛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였죠? GS25였어요. 저 무슨 약간 멍... 식량 파격적인.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네. 그냥 이제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단톡방 같은 데서 네.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의 짜영업에 혹시 먹힌 게 있나? 네, 한 분께서 아 자기 말고도 이렇게 GS25를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동지가 있을 줄 아, 몰랐다며. 동지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지, GS25 동지. GS25로 느끼는 연대감. 아니 근데 GS25가 그때 제가 막 이것저것 맛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막 뭐 타코 와사비, 소라 어. 와사비, 아, 대게 네. 딱지장 막 이런 것도 아, 대게 딱지장. 막, 대게 딱지장 되게 맛있어요. 아니 이거 말장난 아닌데. 아, 나 예상해서 터졌어. 아 진짜 대게 딱지장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대게 빨간 대게 딱지장이라고 쪽 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대게 빨간 대게. 어 그래서 그거랑 뭉게뭉게란이라고 뭉게에서 어. 먹는. 아, 뭉게서 먹어서 뭉게뭉게란? 네, 뭉게, 뭉게란이에요. 뿌셔뿌셔 같은 거네. 네, 그쵸, 예. 네. 한 끼 식사를 손세워. 그리고 또, 정말 맛있는 그, 모리가나. 어, 네. 카라멜. 진짜, 모리가나 카라멜 뜯자마자 그냥 없어져. 네. 아, 내가 이걸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거를 들여오는 곳이 유일하게 GS25죠. 어. 얼마 전에 그, 치즈, 말차 치즈... 맛도 나왔. 아, 그래요?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 얼마 전에 그 치즈 과자 같이 생긴 좀 녹는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모리가나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GS에서 모리가나 식품들을 좀 잘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모리가나 많이 드시는 분들이 GS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훌륭하네요. 세븐일레븐은 메이지 좀 많이 수입하는 아, 것 같고 그게 있어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 뭐죠? 일본 무슨 라멘 같은 거 들여올 예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일본 얘기인가? 어떤 일본의 되게 유명한 라멘집이랑 아, 맺어가지고 그거는 일본 세븐일레븐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아, 아직 이거 없는 거죠. 한국은 그럴 리가. 예. 네. 한국은 제기라, 그럴 리가. 제기라. 아무튼 그래서 GS25 도시락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뭐 고등어 뭐 그 수란 비빔밥. 어, 네, 그것도 맛있. 이분 네. 되게 이분 되게 전문가, 잘하신다. 전문가시네. 아, 전 GS가 편해요. 그리고 GS에서 4캔 만원 맥주 하는 것도 GS가 조금 더 많아요 종류가. CU 이런 데보다는. 네네. 아무튼 그래서 GS 포인트도 되고. 제가 GS 점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계란 샌드위치도 GS에서 나왔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원조보다는 이제 맛이 덜하지만 덜하다는 그래도,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 1주년 때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뽑아서 보내드린 소정의 상품이 GS 상품권이었죠. 네. 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직 안 사용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화이팅 해주세요. 안 쓰시면 제가 쓸 겁니다. 100개 딱지당 4개 살 거야. 어, 그거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니요. 아, 아니야. 그거 한 3,500원 정도 해요. 우리가 만 원 준 줄 알았잖아요. 아, 좀 빨리 써주세요. 혹시 그 이제. 저희가 생생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상품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뭐뭐를 사 먹었다 약간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 있어요. 네. 네네 한 분 네. 계셨죠. 저희가 맥주랑 그, 맞아요. 되게 맛있게 드셨다고 네. 최땡우님. 네 최땡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GS 만세네요. 네. 결론은 그 다음에 저는 다니구 치즈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작은 없는데 영화나 네.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좀 제작을 한다고 몇 편을 네, 아. 그 들었어요. 그 고독한 미식가는 아니고 네. 다른 것들 강아지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워낙에 이제 뭐 작화풍이나 연출이 좀 뭐 정적이고 약간 그러니까 실사화하기 좀 좋은 네. 그런 소재들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 자전거도 있지 않았나요? 아, 자전거 올해의 짜영이었는데 네, 자전거 네, 여전히 잘 타고 있고요. 자전거 타도 팔도 부러지고 팔도 붓고 근데 그러니까, 핀도 받고 핀도 빼고 더 강해지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래요. 자전거를 타면서 아무리 다치고 그러셔도 네. 결국엔 다시 타시더라고. 자전거가 좋아서 오토바이 자동차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전거는 유독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사고가 나는 게 자전거의 탓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자전거 좀 위험한 편이긴 하죠. 뭐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맞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환경이 조성이 좀 덜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느낌.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 서울시 민원 어플을 깔으시면 그 신호 위반해갖고 차가 뭐 자전거 우선도로인데 뒤에서 빵빵거린다든지 그러면 바로 신고하면 바로 벌금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자주 이용해요. 빵빵거린다 싶으면 내려서 동영상 찍고 번호판 찍은 다음에 신고하면 짱이네요. 그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그 대신에 이제 그는 인생은 실전이다 인마. 그렇죠. 대신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제 횡단보도나 맞아. 인도에서는 조금 안 돼요. 예. 네. 그게 자전거법상 차로 예, 예. 자전거 차인데 자꾸 인도로 가시는 분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도 그러니까 오토바이 인도로 하니까 진짜 횡단보도 부앙 가서 아니 배달 오토바이라고 이해해주자 이런 것도 전 좀 이상해. 네. 배달 오토바이는 뭐 사람 안 칠 수 뭐 있나 불법 유턴 막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 위험한 거니까 그쵸? 이게 서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죠. 차냐 사람이냐 하나만 해야지. 인도도 다녔다가 차도도 다녔다가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요즘에 공공자전거도 많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서울시는 따릉이고 어디는 타유 대전 타슈 타슈 타슈 타슈 타슈 타슈 타슈 타슈 타슈고 딴 얘기지만 진짜 이름 잘 지지 않았어요? 네. 네. 고향이 대전인데. 아, 그래요? 그 대전, 정말. 대전, 그, 대전을 다룬 잡지가 있어요. 독립잡지가. 그건 보슈예요. 영어로 좋다. 보슈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있어 보이겠다. 부러워갖고 되게. 아, 그, 뭐, 맞아. 그, 거기도 따릉이 같은 게 있다고. 따릉이는 진짜 서울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고 그 다음이 샤룩칸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트라우마. 이번에 뭐 또 샤룩한 관련 뭐 하지 그 뭐 어디 제가 IMDb였나? 올해 뭐 관련 배우 봤는데 거기에 샤룩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항상 올라가긴 해요. 항상 올라. 왜냐면 네. 발리우드 배우들 뭐 워낙 그 뛰어나가지고 그 유럽에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네네. 항상 몇 명 올라가는데 샤룩한은 또 그리고 자선 기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크리켓 뭐 그런 약간 네네. 발달장애아들 재단 같은 걸 좀 운영하고 있어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배우는 되게 드문데 샤룩칸이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다 와, 진짜. 그게 가능하구나. 프로듀서랑 결혼을 해서 완전 엄청 가정적인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뭐 안성기 그 배우도 전혀 네. 없잖아요. 약간 사실. 안성기 같은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전혀 약간 없잖아요, 저도 생각을 배우도. 했어요. 뭔가 그리고 여전히 영화 잘 찍고 계시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전하시더라고요. 네, 여전하시죠. 대략적으로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거의 우리나라 뭐 40대 중반, 50대 그 사이인데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의외로 또 생각보다는 거의 그렇게... 50대죠. 중견 배우인데 또 요즘에는 학생으로 등장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 중견 배우인데 막 19세로 나오고 이런다니까. 아까 인도 인도 영화가 조금 그런 거가 조금 자유롭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세월간이도 아 맞아 세월간이도 주연 배우들이 어떻게 봐도 대학생으로 보기 좀 힘든 맞아. 얼굴이 있는데 그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그 찍을 때 19살 20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독한 네. 네. 그 다음이 대항의 길이었죠. 이게 네. 이게 파티에서 조회수가 진짜 높아요. 아, 아 왜지? 왜일까? 검색하면 나오나? 그게 아니요. 아무래도 이제 신작 게임이고, 그러니까 검색어를 넣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검색어 자체에서 어딘가 웹에서 걸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파티에서 뭐 초이스 해가지고 뭐 네. 새로 뭐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해서 가끔 저희가 파티 그 메인에 아, 올라가긴 하는데. 초이스. 근데 대항의 길은 도군이랑 준 씨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좀 그만두네? 열심히 하다가 지웠습니다. 아, 도군은 진짜 지웠나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해서 지웠어요. 도군은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데 도군이가 거의 계속 접속. 제가 접속했어. 한 이틀 만에 40온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웠어요. 그래서 준 씨는 어느 정도 레벨을 오르고 나서부터 언젠가부터 안 오르는 걸 보고 아, 지었구나 이 사람들이. 저는 제 서버에서 그래도 랭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서 얼마 전 10만 원을 또 쏟아버렸어. 기념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현질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는 게임인데 현질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레벨이 네네. 올라갈수록 현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레벨에 맞는 퀘스트라고 하는데 막상 그 레벨에 가면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성질이 나는데 아 깨달았죠. 아 얘들이 이제 슬슬 돈을 쓰라. 어 이만큼 즐겼으면 그러니까 제가 65 막 그 선에서 이제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65까지 그래. 무료로 즐겼으면 그래도 네가 좀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맞지 사실. 네네. 근데 아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이 또 돈을 쓰기 시작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500만 네. 원 들으신 분도 저희 길드 분 중에 계세요. 아무래도 그 이제 그 항구 투자절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수석? 어, 네, 네. 그런 걸 되려면은 그런 걸 하시려면은 돈 엄청 내야 되더라고요. 현질 없이는 이거는 맞아. 불가능하지 않나. 맞아, 맞아.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가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지웠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질을 안 하면서 하려니까 이제 그냥 반복적인 매일 일일 퀘스트 그냥 반복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니까 네네. 근데 두 분이 열심히 초반에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지금은 인구가 좀 많이 줄었고요 서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도서관이 이거 관련된 방송을 한번 하면서 그 약간 늘었다가 이게 또 줄고 조금 이걸 간략화 시켜가지고 캐리비안 해적 그 라이센싱 한 게임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모바일로. 네, 어 그래 재밌나요? 이제,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누가 방송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생략하고 뭔가 전투 위주, 전투 위주랑 뭐 그런 스토리 진행하면서 약간 이제 비슷한 계열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 네 저는 이 정도. 네. 생각보다 네. 되게 풍성하네요. 다섯. 아 진짜 영화는 별로 없어 영화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번에는 약간 짜영업자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짜영업자는 원래 뭐 영화 얘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맞아요. 개선한 코너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준 씨 제가 할까요? 다음 주 이어지는 짜영업자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해 주세요. 서비스